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게 좀 산발적으로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3절부터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좀 참고서마 교독을 하도록 합시다. 4절, 7절, 10절에 있는 어떤 문구를 중심으로 살피려고 하는데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세상으로 내 말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니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거기 보면은 4절과 7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이게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기초요 내용으로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외친 five sola, 그죠? 솔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사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것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로 솔라는 오직입니다. 오직인데 오직이란 말을 기독교가 꼭 붙여야만 했는데 바로 그 파이브 솔라의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몰라도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이렇게 어설프고 기초가 없고 노략질 당하기 십상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 오늘날 교회가들이 이 파이브 솔라에 해당하는 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그게 각각의 교리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알고 소유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내용상에서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과 현재적인 삶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과 상처 치유와 복에 전전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우리가 사실상 이 다섯 가지의 이런 것들은 그나마 핵심입니다. 전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핵심적인 그리고 기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리,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것들을 하나씩 시리즈별로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그 중에서 오직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7개월 이상 뭐 시리즈로 했었기 때문에 그건 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한 편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유적인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그분께 그의 이름과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라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돌리는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을 고려해서 개척하자마자 했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목마름, 영광을 위한 삶으로 책으로 나온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영광의 이제 두 번째 측면이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본유적인 영광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에 솔라 피데 가지고 오직 믿음 그리고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유적인 영광 허락되면은 이것들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구하고 그래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허락되면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역 구원 사역 곧 구원론을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시리즈로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마 이 주일 난 예배 때 그런 것들을 주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수년이 걸릴 그런 시리즈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아무래도 주일 낮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핵심적인 진리들을 이 시간에 통해서 살피고 싶습니다. 보통 목사들이 주일날 예배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쉬운 설교를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들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만한 좀 이렇게 복 받고 치유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잘 되는 편안한 그런 위로가 되는 내용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것을 따르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오히려 조금 어려워도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시간에 낮 시간에 연속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더 쉬운 내용들이 사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성경을 이렇게 책별로 제가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보완도 하시고 뭐 수요일날 저녁에 하는 기독교 강요도 이런 배경적인 전체 기독교 교리를 배경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뭐 그것도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휴일날 예배하는 것과 그래도 이제 그것은 배경적으로 한번 훑은다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께서 언제든지 뭐 제 마음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겠다 저겠다 해도 중간에 바뀌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저 소원함을 가지고 주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이 5 솔라 중에 다섯 가지 오직 중에 오직 성경으로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를 이 시리즈를 이제 오늘부터 살피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모든 진리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모든 그 위에 세우는 것들은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런 성경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쉽게 생각을 해왔어요. 쉽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 자신부터가 성경에 대해서는 항상 말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스스로 해서 건너뛰고 그냥 금년의 연초부터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하고 싶어 했어요. 약간 그런 말도 예고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계속 제 마음 한구석에 건너뛰는 것에 대한 가책이 계속 있게 되었고 또 그래서 틈틈이 이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리고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메모하면서 결국 이 시리즈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어요. 어쨌든 새 시리즈를 시작하기 위해서 특히 제가 많은 이 자료들을 제시해야 하는 이제 그런 시리즈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저로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서 이제 제한되나마 그 부족한 범주 안에서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라도 더 밀어보고 조금 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좀 해가고 싶다라는 막 이래가지고 어제까지도 막 계속 갈등하면서 더 좀 막 충동을 좀 더 자료를 더 좀 읽어보고 싶은 막 그 충동 속에 사로잡혀서 갔는데 그냥 멈추고 되는 범주 안에서 우선 빨리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의식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실망 주고 싶지도 않고요. 또 그들에게 사모함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서론 중에 서론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 가지를 당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후에 다음 주나 그 이후로 오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이 다소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이런 시리즈 내용들이 다소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좀 잘 인내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습관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꾸 머물려고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허락되는 인생 동안에 더욱 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를 더 풍성히 알려고 해야 되고 더욱 알기를 구하면서 힘쓰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껏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너무 내용이 어렵습니다. 뭐 이게 어렵다. 목사나 신학생들이 좀 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 교수가 말하는 것 같다. 저는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오늘날 이 교회와 오늘날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옛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이게 이렇게 사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게 그러한가 아니죠. 아 그렇구나 아니요. 생각을 하고 또 되새김하고 좀 삶 속에서 그래야 되는데 물론 성령께서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더 그걸 넘어서서 더 하려고도 해야 되는데 와서 부딪히는 것을 원해요. 가만히 수동전 오늘 하나 건져보려고 하는 뭐 하나 가지고 뭔가 하나 딴 데 자극이 되면 좋았어 이렇게 말이지. 이런 수동적으로 진짜 말씀 듣는 것조차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고도 안 하죠.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더 그것마저도 심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뭐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성경을 시작했다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교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 뭐 여기서 전해진 것이 다소 어렵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로마서나 이런 교리 같은 내용들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 다 회람돼서 들으라고 쓴 편지입니다. 거기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노예들조차도 그 전해진 그 교리적인 내용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너무 어렵다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풍성히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린 신자들과 새 신자들 고려해서 저는 쉽게 전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어서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해도 또 듣기 좋아할 내용을 말해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함 뿐만 아니라 심오함을 뭐 지난주 수요일에 말한 것처럼 함께 드러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막 부모에게 이끌려서 오든 뭐 어떤 누구에게 아내에게 오거든 간에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억지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아예 그냥 태도가 벌써 사모한 무슨 들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자요 그냥. 어? 딱 자려고 해서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결국 그 남편이 적응 못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적응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갔는데 그 양반은 아예 자려고 와요 그냥.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그래 했대. 다른 교회에서도 다 잤다고 그래요 그냥. 딱 오면 벌써 딱 이러고 자요 그냥. 그럼 뭐 하러 오는지 몰라요. 물론 아내에게 끌려서 이렇게 오는데 참 불쌍하죠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이 이 복된 자리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뭐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그런 사람 정말 환영하고 싶지 않아요. 뭐 제 한편에서는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들으면 이제 들을 마음이 없어요. 아예 자려고 하는데 뭐하러 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말씀은 아무리 어려워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듣게 하셔요. 그래서 로이 존스의 그 어려운 설교도 초등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모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그래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더 떨어뜨려가지고 오늘의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진리 알기를 못 알아들어요. 대학생들이고 뭐고 간에. 아니 십자가 얘기도 못 알아듣고 평범한 얘기도 못 알아듣고 교리적으로 설명만 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감성적인 거나 들으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현실로 우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리를 쫓아서 계속 더 진보하려고 해도 더 풍성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는 태도를 선명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듣고자 하고 깨닫고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교의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이번에 나온 제 책을 배교설교죠. 그 책을 책으로 다 읽고 나서 얘기한 겁니다. 저한테 혹시 이게 목사님 이게 이 설교를 한 겁니까? 그래서 예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야 굉장하네요. 이걸 설교를 한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회중도 대단하네요. 그래. 그걸 다 들었단 말입니까? 그들이 그래서 뭐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 다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 역사에 비추어 보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볍게 말하고 듣고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단순함만을 드러내고 있어서 아마 그런 반응을 이제는 놀랍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참 못 들으면 바꾸어야 되겠죠. 뭐 제가 아무리 뭐 해도 못 듣겠다 하면서 다 난리치는데 혼자 뭐 심오함 하면서 갈 수 없어요. 단순하게 하고 쉽게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은혜에 더 심오함 같은 이런 진리들이 풍성하게 하려면 저는 저대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같이 해서 같이 게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이 서론의 서론으로서 다음 주까지 서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들이 다시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하고 그것이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필드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성경이나 정경 없이 지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성경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아예 처음부터 사실상 실질적인 면에서 오직 성경을 말했어요. 오직 성경이라고 오직 성경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리적 기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런 표현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거죠. 그래서 이 개혁을 했던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이 표현은 언급되었지만은 실제적인 면에서 오직 성경을 주장한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에 관해 지식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여겨져서 결국 오직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성경을 대했고 중시했던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태도는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태도는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자신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그걸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마귀의 시험을 대항해서 무엇에 의존했느냐? 기록된 말씀에 곧 성경에 의존했습니다. 세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본문 이 4절과 6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한결같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경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뒤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가던 그 제자들을 만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곧 구약의 말씀이죠. 성경을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모든 성경의 길을,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할 때도 야, 내가 봤지? 내가 부활한 거 몸 봤지? 자, 지금부터 본 것으로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해줬습니다. 기록된 걸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도들도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오직 성경을 실질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것을 가장 드러낸, 잘 드러낸 말씀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배우고 디모데에게 말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준다고 말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덧붙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오직 성경을 드러내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성경을 기록물로 이렇게 처음 구약 성경을 첫 기록물로 이렇게 쓴 사람이 모세인데 BC 1400년대에 그 처음 그 기록물 남겼던 모세조차도 신명기 31장에서 그 기록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들려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신명기 보면 자기가 기록된 이 율법을 그들에게 들려줘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전한 이후에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도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뒤이어서 나온 이제 교회의 대표들이죠. 사도들과 접촉점이 있었던 사람들을 그러면서 교회 리더들을 속사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속사도의 뒤를 이어서 나온 사람들의 또 교회 리더들을 교부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속사도나 이 교부들이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막 계속 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여러 가지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걸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들이 성경을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이와 똑같은 논지를 얘기하면서 자들 또 교부들을 거론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4차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들은 달라요. 그들은 이제 성경에다가 뭘 다른 걸 더하기 위해서 이들을 인용하지만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말을 어떻게 쓴 증명하려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만 빼내서 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 모든 속사도나 이 교부들은 다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기준점을 잡았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이 성경이 뒤를 위해서 사도들이 뒤를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역사가 흘러오면서 중세에 들어서면서 중세는 주로 이제 AD 500년대부터 이제 500년부터 한 1500년 사이 한 1000년 정도를 크게 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중세에 들어서면서 교부들이 이게 지나고 나서부터 뒤로 이제 흩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가 형성된 역사와도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혼탁해져요. 신비주의적 체험을 추구하는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혼탁해지고 교황 중심의 로마 교회가 전통 속에서 내린 어떤 결정들을 점점 절대시하게 합니다. 이 로마 교회의 교황과 왜냐하면 교회가 나뉘거든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가 이 서방 교회라고 그러고 이제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동방 교회라고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리스 이제 헬라죠. 그리스와 터키나 이쪽을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는 나뉘어요. 여기서 이 서방교회, 로마 쪽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이 이쪽보다 더 우위권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교황을 더 이렇게 똑같이 각각의 이 교부들이 있어, 교회 감독들이 있었지만 이 감독들 중에서 서방교회, 로마 쪽의 감독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교회 체계를 갖게 될 때 이들 나중에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렇게 교황이 되면서 이 교황이 이제 교황 중심의 로마 교회가 전통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회의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전통을 성경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야말로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 플러스 전통 이런 그 교회에서 내린 전통 이것을 아예 이제 교회 제도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교회가 이제 혼란해집니다. 교회가 내리는 거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거, 뭐 심지어 교황에 대해서 교황이 무슨 뭐 어떻다는 둥 나중에 보면 극단적으로 교황이 무료하다. 교황이 무슨 죄가 문제가 없다네요. 무료하다. 또 마리아가 무슨 뭐 승천했다는 등 마리아가 처음부터 무죄한 상태에서 출생했다느니 마리아를 또 계속 높인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막 이런 전통 속에서 성경과 이 전통 사이에서 사람들이 혼란해지네. 그러면서 막 복잡한 것들이 이제 포문이 열리니까 막 와야 돼서 루터가 기독교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까지 기독교는 이런 전통 속에서 만드는 허무 맹랑한 것들이 많아져서 뭐 면죄부를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돈을 위한 종교로 자꾸 전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과 전통이 똑같이 권위를 가지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되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루터를 위시해서 이제 종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한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교회의 이 모든 혼란의 근간이 바로 성경과 전통을 동일한 권위에 두고 이렇게 오직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에다 다른 것을 더함으로써 있게 됐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오직 성경을 외친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친 것이에요. 사실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성경에다가 전통을 더해서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기 전에는 굳이 성경 앞에다가 오직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모든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 앞에다 오직을 붙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중세를 지나면서 로마 교회가 성경에다가 전통을 더해서 성경과 동일시하자 성경 앞에 솔라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직 성경을 솔라 스크립투라를 종교계의 교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특별히 카톨릭이 그렇게 막 싸잡았어요. 그 뒤로부터 종교계 있고 나서부터 카톨릭의 학자들과 변증가들이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이 개신교의 그 종교계의 교리이고 종교계의 신앙이다. 그러면서 이게 변종으로 그들이 취급을 하면서 기독교의 본래 원래는 그게 기독교의 본래 교리이고 신앙인데 변종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솔라 스크립투라를 오직 성경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이단시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은 이들이 우리가 오직 성경만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그래서 교황을 통해로 한 이 교회 전통 속에서 내린 것들을 안 믿고 뭐 성모 마리아에게 중보도 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칠종성사나 이런 것들 미사 같은 거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한 우리를 이단시합니다. 그들에게서는 이미 우리는 파문당한 그 집단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취급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과 이 변증가들은 개혁교회가 외친 오직 성경은 잘못됐고 성경에다가 전통을 성경 플러스 전통이죠. 이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지금까지도 계속 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볼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로마 가톨릭과 관련해서 나온 말인 것 사실이에요. 그 말이 로마 가톨릭 때문에 나왔어요. 오직이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들과 관련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오직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에다가 이 전통을 주장하면서 개신교회가 오직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모습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케이블 방송 이런 데도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설교만 하지만 주로 설교만 방송들을 다 합니다. 큰 교회들이 주로 독점하고 다 자기들이 경제력이 여력이 되니까 막 설교만 하는데 그들은 체계적으로 교회사도 가르치고 자기들이 왜 기독 카톨릭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교리를 가르쳐요.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카톨릭이 철저하게 자기들 오면은 개신교에서 딱 넘어와도 자기들 교리 다 가르칩니다. 이걸 알아야 가톨릭 신자가 된다. 철저히 다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온통 설교인데 설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설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설교 속에 교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리가 빠진 설교만 자꾸 우리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영 아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작 이단적인 요소는 가톨릭이 그 뿌리를 계속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다 다른 걸 다 붙임으로써 인까지 말은 뭐 로마 교황이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무슨 마리아가 무슨 어찌해서 인간인데 그를 어떻게 숭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요소이지만은 이것이 전통적으로 확 묶어놓고 가르치니까 교를 가르치니까 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다가 딱 누가 체험 하나 했다 병이 나왔다 절대적인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개신교의 아주 그 열렬한 목사가 신학으로 잘 배운 목사가 그렇게 카톨릭에도 반박하고 계속 했던 목사가 어쩌다가 병이 생기는 병이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에 의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응? 그 뒤로부터 그냥 캐톨릭의 철저한 옹호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개신교의 결함을 얘기하면서 캐톨릭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선전하는 목사가 됐다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도 있어요. 응? 그 왜요?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체험했다는 거야. 마리아에게 기도했더만 뭔가 지금도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뭐 응답받았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중보를 통해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있었습니까? 어떤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흘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신통한다고 다 모여요. 여러분 힌두교도 코끼리 상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거기 다 모입니다. 그 코끼리가 상에서 무슨 눈물을 흘리고 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신통한 줄 알고 거기 다 와서 기도해요. 그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우상 숭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더 그런 교리에 대해서 더 체계적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라 스크립투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과 관련해서 이 말을 쓰게 됐지만 제가 이 솔라 스크립투라 시리즈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부득불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고 그들에게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외면상으로는 우리가 오직 성경을 외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신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성경을 피우고 다니고 성경 들고 교회도 아니에요. 응?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신교회의 상태는 원래 개신교회란 말보다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개혁교회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근데 이제 개혁교회는 오히려 더 한 부류처럼 전락하고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복음주의란 이름이 들고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득불에 개신교란 말을 이제 통칭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개신교회는 오늘의 개신교회 상태는 옛날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거슬려서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를 다시 외쳐야 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들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외면상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성경의 전통을 더해가지고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오성이나 명확성 또는 이 충족성을 부정하여 오직 성경을 깨트린 것 못지않은 모습을 우리 또한 현재 시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중에 상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쳐서 다시 되돌려 놓은 뒤로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시간이 지내오면서 성경에다가 자꾸 무엇을 더하고 빼고 막 이런 일을 반복해왔어요. 그것을 다각적으로 해왔습니다. 심지어 교묘하게 반복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성경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는 가톨릭이 이전에 택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성경만으로 불충분해서 자기들이 해석을 한 결정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뒀는데 오늘날의 개신교들이 성경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야. 뭔가 더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거. 성경에다가 온갖 이제 체험을 짜는 거죠. 기독교회가 뭐 죽으라고 체험을 추구합니다. 체험이 필요하지만은 성경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말하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만으로 가르친 것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목사들도 얘기했어요. 아니 성경만으로 이게 성경이 오직 성경이 왜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 말을 도대체 어떻게 전했느냐 이게. 당신은 죽은 교리처럼 얘기했느냐. 힘도 없이 말했느냐 말이. 생기도 없이 말했던가. 달달달 외대시 얘기했느냐. 왜 그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지는 말씀으로 전하지 못했느냐 이게. 제가 그랬어요.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는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느냐 이게. 모르니까 이 값싼 이 변종 체험을 사람들이 경험하려고 하고 그 성경으로도 부족해서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수많은 이 현상들이 체험을 목말라 하면서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등한시해요.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경만으로 부충만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권위를 내세운 것이 전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다가 성경만으로 부족하고 뭔가 체험을 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어야 이것이 더 정확하다. 응? 이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성경에다가 어떤 직통 계시를 위시해서 어떤 다양하게 계시 다양한 계시나 예언 이걸 받으면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뭐 말씀했다 이게 계시를 줬다 이게 그 계시를 바로 따라다니. 그럼 성경에 비춰보면 그건 아니거든. 성경에 비춰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시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뭐 마음의 음성이다. 실제 육성은 아니었다만 또 어떤 사람도 육성으로도 들었다고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조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요? 기독교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을 무적대로 맹종적으로 무조건 암송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죠. 살펴야 되고 질문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되는지 적용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활동되는 성령의 역사에 동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맹종적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기는커녕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보다 더 중시하는 이런 현상이 유행처럼 막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쫙 진리처럼 전해져요. 이게 그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중시하며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들 속에서 구약을 경시해요.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이 세대주의자들에게도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구약에서 다 보던 성신 신약을 더 중시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율법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약을 경시하고 신약만을 선호함으로써 오직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을 중시하다는 교회 속에서 생겨나는 똑같은 현상 중 하나예요. 또 이것도 더하거나 빼는 것들이 다 오직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또 그런 것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자꾸 너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가지고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뭘 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이런 행동들을 자꾸 첨가시키면서 율법주의에 빠짐으로써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일을 똑같이 함으로써 오직 성경을 또 깨트려요. 이게 버젓이 개신교 안에서 있는 큰 덩어리예요. 그뿐입니까? 상대적으로 또 반대 일이에요. 무율법주의. 율법이라는 것을 경시하면서 무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또 아예 빼버려요. 여기는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직 성경을 경시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는 적은 부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이제는 이것도 한 큰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치우침으로써. 심지어 솔라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잘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개혁교회들 속에서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솔라스크립투라를 깨트리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상세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운동들, 뭐 자유주의를 비롯해서 신정통주의. 바르트를 따르는 큰 그룹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죠. 이런 신정통주의, 또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오늘날 다시 유행하는 신비주의, 뭐 심리학은 물론 할 말 두 말할 것 없고 심리학과 신비주의와 각종 예언 운동, 조엘 오스틴 계보의 사상과 믿음주의 운동, 믿음 운동,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를 수용한 현대 교회 운동들이 다양하게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과 명확성 이런 충족성 등을 무시함으로써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깨뜨리고 있어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로마 카톨릭 못지않은 성경 무시 현상이 우리도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는 현상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어요.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개혁교회에 속한 저로서는 저는 개혁교회를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저로서는 개신교회에 속한 저로서는 이런 모습이 저는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것이 더욱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가톨릭은 이미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을 깨뜨리고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전통 속에서 결정한 성경에도 없는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써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쭉 몇백 년 지금 전통을 지금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몇백 년이 아니에요. 그 중세부터 계속 천년 몇천 천 몇백 년 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말에 끝에 뭐 존 로엔의 말대로 최소한 반배교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있어서 뭐 거기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두말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개신교회. 오직 성경을 말하면서 외치면서 나온 우리 개혁교회가 그들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못지 않은 우리들의 그 실상에 이 오직 성경을 깨트린 우리들의 실상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회들이 카톨릭 교회를 사람들이 은근히 흠모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직 성경의 가치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개신교회에 있을 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카톨릭을 오히려 흠모해요. 여기 있으면서 개신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니까 카톨릭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개신교회에서 카톨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단 말입니다. 어?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전도해가지고 된 것도 있겠지만은 개신교에서 넘어온 사람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솔라 스크립트라는 모르는 거예요. 이 솔라 스크립트라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부터 드러냈던 일이고 계속되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이탈한 것이 사실상 가톨릭이고 거기서부터 그걸 다시 회복한 것이 개신교인데 개신교에서 그걸 모르니까 이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저쪽이 오히려 또 뭐가 있어 보여요. 저는 오늘날같이 종교다원주의 생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독선적이다. 이게 무슨 뭐 누구를 나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누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이 분명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고 역사적 사례와 증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 서로 진리를 말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진리를 말한다고 똑같이 말하니까 제가 역사적인 이런 문맥도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왜 다시 중세가 이탈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솔라 스크립트를 외쳤는지 그것이 뭘 말하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자꾸 가톨릭을 흠모한다든가 뭐 그저 가는 이런 사람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좌우하는 내용이고 이 배교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건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배교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만일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 개신교회 안에서 계속된다면 그런 이 배교적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배교적인 그 분위기는 더욱 급속하게 무르익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 더 급선무는 로마 카톨릭과 관련해서 오직 성경을 말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부득불 말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 솔라 스크립투라를 다시 회복했던 이 개혁교회가 잃어버린 솔라 스크립투라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래서 그 위에 다시 견고히 서도록 그야말로 다시 이 개혁의 필요를 다시 말하는 것이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의 복됨과 진정성을 보게 하는 것이 현실적 필요이고 제가 더 관심을 갖고 말해야 할 내용이라고 봐져요. 현재 이 개신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깨트린 채 성경에다 무엇을 더하고 빼는 이런 현상은 진리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배교를 더 부추기고 있어요. 아니 로마 가톨릭처럼 하나로 묶인 강력한 조직체도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은 견해가 나뉘어도 이렇게 심하면은 딱 큰 체제 안에서 딱 때리면 끝이에요. 거기서 위에서부터. 예? 파문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건 처음부터 서약을 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그런 강력한 무슨 하나로 된 조직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 정신이 특히 상대주의적인 이런 현대 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기 자신, 나, 자 이것을 최고로 여기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의 체험, 나의 느낌 이런 걸 추구하면서 소위 교회를 나와도 성경조차도 그런 식으로 대하거든요. 나에게 권위를 두고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이 추세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직 성경이 어느 정도로 손상되고 무시되고 있는지를 감지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현실이기도 해요.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모두 교회를 나오지만은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그런 자아관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너무 주관적이고 정말 자아중심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이 풍토가 오늘날에 있어서 성경을 정말 오직 성경이 아니라 뭐 성경만으로는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사람들의 의식세계 속에서도 깔리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어서 방향제시를 다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성경을 다시 필요로 외쳐야 할 필요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뭐 나름대로 뭐 말씀을 찾아 헤맨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결국 나를 뭐 그중에 진실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한 신앙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중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틀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들은 솔라 스크립투라가 더 무섭게 무시되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직 성경을 다시 외쳐 세워진 이 개혁교회 안에서 지금 제가 이제 개론적으로 좀 대충 얘기했습니다만은 더 이 오직 성경이 교묘하게 무시되고 깨트려지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 사실 이것을 다시 말해야 할 제대로 오직 성경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 기초 위에 서야 하는 것을 말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오직 성경이 깨트려진 이런 현실 속에서 파생되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 왜곡이에요. 진리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거짓된 신앙이 크게 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 깨트려지면 이것이 경시되면 가톨릭이 오직 성경에다가 전통을 더하고 나니까 뭡니까? 혼탁하지 않습니까? 투명하지가 않아요. 우상 숭배가 뻗어지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뭐 사자 숭배,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일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앙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 제사도 다 지내고 뭐 절 제사도 뭐 해도 되고 다 되고 뭐 이거 되고 결국 다 허용하는 것이 이미 포문을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오직 성경이 깨지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것이 경시가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것은 진리 왜곡이고 진리 왜곡과 함께 거짓 신앙이 유포돼요. 거짓 신앙이 이렇게 조성되어집니다. 거짓된 신앙. 당연히 거짓 교사와 거짓 신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 최소한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해봐야 위선적인 신자들이 생기고 어린 신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토양 속에서는. 결국 배교적인 환경은 자꾸 더 심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교회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직 성경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이끄심으로써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왜곡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셔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는 그런 현상이 배교적인 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만 한편에서는 오직 성경을 이게 성경의 그 지어리 위에서 진실하게 교회를 구성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오직 성경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아무리 극단적인 배교현상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그들을 두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이런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가만히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런 내용을 살피는 우리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면에서 다시 오직 성경을 외쳐야 할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무함과 명확함과 충족성, 그 충분함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가? 응? 혹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곧 어떤 한 번의 체험이나 뭐 율법적인 행위나 뭐 어떤 이런저런 성경에도 없는 종교적인 기독교 냄새만 나는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 최고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생각해 봐요. 혹시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이나 무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없는지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변화가 자기에게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변화시켜줍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통해서 감동받고 우리의 죄를 밝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인격의 변화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지 교회당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가 뭔지 그것이 들려오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런 생활을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오직 성경에서 이탈하면 곧 성경보다 체험을 더 의존하고 새로운 계시나 어떤 예언을 의존하고 자신의 공로를 의존하고 성경을 어떤 식으로든 무시하거나 경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삶의 기초는 오직 성경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탈하니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무슨 어린 신자이거나 그 수준 아니면 배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우리의 뭐 신앙과 이런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어떤 충분한 것이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초 위에서 신앙과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성경 교리를 알아야 하고 실제적으로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인 면에서 오직 성경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진리 위에서 서 있고 진리에 서려고 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분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면에서 내가 모든 나의 전 삶의 신앙의 기초가 구원과 신앙의 삶의 기초가 오직 성경 위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한가 아직도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여기서 보고 배운 것은 뭔가 나 혹시 잘못돼서 치우칠 수도 있어. 뭔가 좀 다른 것이 밖에는 없지 않을까? 뭔가 저렇게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저거? 그러면서 솔깃하면서 그런 것이 있는 이 대세가 있다 보니까 대중이 내가 이 소수다 보니까 저게 더 있지 않을까? 라면서 끼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아직도 그것을 그쪽에 대한 이 아주 허전한 듯한 말이죠. 뭔가 좀 있지 않으면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뭔가 좀 있어야 나도 그래도 이게 하나 뭔가 찌릿해야 말이지. 그것도 확신이라도 갖지. 그래서 은근히 기웃거리고 그런 것을 흠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도 뭔가 엄숙하게 의식적인 가톨릭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미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래도 뭔가 매일같이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부정할 수 있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초 위에서 오직 성경 위에서 신앙과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소유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자는 것이에요. 예? 감각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오직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여정, 순례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그 여러분만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조국 교회 현실을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교회도 조그만한 것이 응? 무슨 조국 교회를 맨날 얘기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이 온 세계를 향해서 루터 같은 사람이 로마를 비롯한 로마 교회 전체 교회가 썩은 것을 가지고 품고 개혁하면서 생겼어요. 계산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계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조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가 가톨릭이 예전에 그것을 깨트렸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깨트리고 있어요. 우리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톨릭에 가서 여러분 개혁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먹히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속한 자리에서부터 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개신교에 속한 신자들부터의 자신의 삶 속에서부터 실제적인 면에서 오직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분명하게 오직 성경 위에서 신앙과 삶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이 개신교 안에 우리 조국교 안에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현재 상태와 조건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갖도록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정녕 오직 성경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예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부터 그러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또 마음을 열어 초국교회가 그리 되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